Pops News.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웨이브 3기를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 매주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며 100%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며 교육 혜택은 CJ 올리브 네트워크 채용 서류 면제 및 인턴십 진행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J 올리브 네트워크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에서 2024년 여름학기 미국 학생 멘토링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6월 3일까지며 모집인원은 총 5명입니다. 모집 대상은 한양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활동 혜택은 활동비 지급 및 국제교육원장 명의 활동증명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24년 외국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일정은 2024년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며 주요 내용은 연구재단 수행 주요 사업 소개 및 관련 질의응답 등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국제관 207호, 208호에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말 사이 해당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에서 담합한 3개의 엘리베이터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가격 경쟁 없이 한 개 업체가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이 사라졌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낙찰받은 회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판다 보호당국이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루머에 대응하겠다며 소셜미디어 특별 코너를 개설하고 네티즌들의 의혹이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해명에도 일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웨이보를 통해 떠돌고 있는 푸바오의 사진을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당국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5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